돌아오니 그대 생각에 눈물 짓네. 인사 없이 떠나시던 날 그리움만 남겨놓고 그리워 글썽 있는 내 속에 오늘 그대 수천 번은 다녀가시네. 나는 목 놓아 그대를 소리쳐 불러도 그대는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네요. 기다리는 나를 모르시 이토록 왜 가슴 시린지 왜 나